에이요 좋기. 소재가 다 떨어져서 재밌는 가사가 안 나와.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 그래 좋아. 오케이. 찬양하고 경배하라. 야 이 개새끼들아 찬양하고 경배하라. 나의 주제에 철사가 박혀있어. 그래 맞아. 나는 16년간 쉬지 않고 발기되어 있는 초록킹 폭탄이다. 이렇게 주제에 철사가 박혀있게 된 에피소드를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 마치 하나님이 영원히 모둠을 세 줄 유획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노래를 통해 홍석천 커밍아웃하듯 MBC에서 황우석 시발국민 조롱구란 줄기세 폭가발리이듯 이천 축가뮤비 출연에서 상대 여배우와 키스신에서 혀를 집어넣듯 남이 슬픈 이야기를 해볼까 해. 4. 모의고사 듣기 시험 보듯 닥치고 리슨. 16년 전 나는 매일 그렇듯 엄마 아빠가 주무신 걸 확인해서 그리고 쥐전만한 내방으로 들어가 부친구한테 어렵게 구한 성인 비디오 를 가방에서 몰래 꺼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는 TV도 없었어. 시발 존내 비싸게 주고 그랬는데 내 일그 새끼한테 비고 환불해 달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4시고 해서 난 대충 그렇게 환불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잔자리에 들었는데 자꾸나 의불타오른 욕망은 강원래 보험 것만큼 쫄았지. 그래서 제 가방에 넣은 비디오를 다시 꺼내서 테이프 구멍에다가 내조질 끼웠지. 그리고 정내 흔들었지. 이건 누구에다가 딸치는 것보다 더 막근한 법조협진한 연희도에서 폭죽 터뜨리듯 미리 준비한 휴지에 쌌지. 그리고 뒷정리라고 내조질 끼어있는 조질 빼려는데 절대 빠지지 않아. 네버 돈 스탑 이라고 속으로 외치며 존나게 시도했지만 내조진 샤니 슬로우 일찍 기다리듯 쫄나게 안 나오네. 듣고 있는 너희들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이건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당황한 나는 집을 몰래 빠져나와 119를 불렀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19가 도착하고는 베이브 이노무처럼 더 막끈하게 성기를 보여줬지. 몇 시간 동안 각종 기구를 다 써봤지만 그때 너무 기술이 안 좋았나봐. 구조대는 결국 나의 조질 자르기로 결정했어. 근데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수결로 하자는 거야. 하지만 8대1 과반수로 조질 자르게 되었어. 결국 내 조진 잘렸고 기념으로 비디오는 다시 나한테 돌려줬어. 그 다음 내 조대가 있는 우유 속에 넣어져서 같이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해서 그리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 깊은 잠을 자고 깨어서 바로 내 조진 만져보니 그대로야. 발기도 잘 돼있어 성공이구나. 정말 기뻤어. 근데 발기 상태에서 복구가 안 돼. 내 조진 계속 발기 상태 모양인 거야. 난간호사 누나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일상생활엔 지장 없으니 괜찮대. 시원하지만 1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나는 이 조지 정상인지 알 수 없어. 왜냐면 아직까지 신입술을 못해봤어. 시발 히히. 그래도 속 시원히 너희들한테 내 슬픈 기억을 털어놓으니까 기분은 좋다. 아참 16년 전에 그때 그 성인 비디오 한번 봐볼까? 그땐 너무 놀래서 한 번도 못 보고 있었어. 들어봐야겠다. 안녕, 난 김주키야. 난 중학교 때 춤춘다고 손가락으로 각기하고 합치다가 뼈가 상산조각되며 힘든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어. 하지만 난 절대 절망하지 않았고 결국 해내고 말았어. 얘들아,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철사가 박힌 내 손가락을 굽혔지. 타자를 칠 때마다 내 손가락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듯건 마치 보물상의 리어카 소리보다도 우렁차치만 슬픈 소리. 하지만 보통은 잠시 뿐 난 이렇게 내 손가락을 통해 오늘도 클래식을 만들고 있어. 점점 철사가 눕슬러 내 손에서 새 냄새가 나고 손가락은 붉어져 남들은 각기를 하기 위해 일부러 장애인처럼 손가락을 꼽지만 난 그냥 손가락으로 무리면 저절로 오도도도독하고 꺾이지. 그래 난 장애인이야. 하지만 강원래처럼 장애를 들미로 보험금을 타내지 않아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는 감사할 뿐 삐그덕삐그덕 공장 노임이신보다 더 빨리 니들의 혓바닥에서 나와 그냥 향가 없는 랩보다 내 손가락에서 나오는 랩은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따로 연속으로 쳐도 머리가 어지럽지 않지. 개시의 기들 내 랩 듣고 바로 따란 번쳐가 머리가 더 상쾌해짐을 느낌과 동시에 넌정신이 되는 거야. 니들이여 엔진실이 하나도 없어. 내 손가락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 오늘 또 그 진실을 비웃음으로 묻어버리는 개꼴령 리스너들 김주피 손가락이 니들이 부장을 쓰다듬어 쇠독으로 옮기고 조지러로 만점에 독다 세면 발이를 걸리게 하고 핀셋으로 직접 저 털들을 뽑아버리지. 그래도 니가 찬 양경 배안하면 비아그라를 먹이고 깍 조이는 습한 텐티를 일주일 동안 입혀 결국엔 너도 안국 하얀 수건 대신 일주일 된 하얀 습한 팬티를 벗어 머리 위로 흔들흔들 남구걸리 머리에 씌우고 입을 막고 풀어 숨쉬게 한 다음 이 얼굴에 오줌을 발겨버릴 거야. 생각해봐 우리보다 더 추잡하고 더러운 가사를 내뱉는 병신이 어딨어. 우린 뻔한 소리만 한다를 래퍼들과 달라.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걸음으로써 중명이 되지. 내가 죽어서 뼈까지 썩어 없어져도 내 손가락이 철사만큼 은관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다. 내가 죽고 다시 환생될 때 철사 은관을 뚫고 다시 내 손가락으로 들어와 다음 생에서도 난 끈질기게 널 괴롭힐 거야. 네가 개미로 환생하면 돋보기로 태워 죽여버리고 동네개로 환생하면 널 끓여 먹어버릴 거야. 그러니 순순히 항복하고 찬양하고 경배해. 하느님이 병고는 온몸에 철사 갖고라 박혀있지. 찬양하고 경배하라. 피스. Don't be- 내가 장애인이란 콤비라니. 그래도 손가락장애보다 조장애가 훨씬 낫지 병신 새끼. 넌 조장애가 아니라 그냥 고자 새끼냐. 딸따리도 못 집어 병신 후장이나 쑤셔라. 뭐라고? 싸물래 개새끼야? 이건 팀 분열이야. 개새끼 너 나와. 발가락에도 철사 한번 받고 싶냐? 그래 개시방 말고야 맞짱 되자. 너 똥꾸녕이 철사 받고 입으로 똥 싸볼래? 후장이 철사 받으면 뒤져 뻥시나. 조키에겐 장애가 있어요. 복다리는 모자라서 섹스도 못해. 하지만 우린 킹콤비니까. 그래 우린 킹콤비 AKA 장애콤비. 키스.